처음 만난 그때였었지. 한없는 기쁨이었지. 하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너의 맘만을 남긴 채 아무 말도 없이 멀리 먼 곳으로 떠나버린 너. 나의 눈물에 있을 마치고 내 마음 가득히 겨울날 생각 넘쳐날 때 너를 그린다. 경아, 나 지금 너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젖는다. 경아, 오늘도 나는 내가 오기만 손 모아 기다려. 돌아와다오 돌아와다오 기다리는 내게로 돌아와 경아 돌아와 경아 기다리는 내게로. 하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너의 맘만을 남긴 채 아무 말도 없이 멀리 먼 곳으로 떠나버린 너. 나의 눈물에 있을 마치고 내 마음 가득히 경화 생각 넘쳐날 때 너를 그린다. 경화, 지금 너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젖는다. 경아, 오늘도 나는 내가 오기만 손 모아 기다려. 돌아와